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한주의 캐스터 장선호 박환식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다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이어서 해본 적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만이야, 진짜. 아, 드디어 저희가 다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하는 거 치고 이어서 준비한 거 치고가 아니라 이어서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죠. 아니 뭐 지난주랑 비슷한 포맷으로 가는 거죠 뭐. 지난주보다 저는 지금 준비를 더 못한 것 같아요. 지난주와 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오랜만에 격주가 아닌. 그렇죠. 드디어 이제 연달아서 다시. 네. 얼마 뒤면 또 다음 주도 가능한가요? 다음 주 가능해요? 하겠죠? 몰라 나. 해야죠. 뭐. 몰라. 뭐 잠깐 시간 내는 거 정도야.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회의는 있지만. 이제 뭐, 제가 학술제가 얼마 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언젠가요? 일단 16, 17, 18이죠. 수목금. 이게 수요일이 저희 과 학술제고 17, 18이 탁과 학술제라. 그러니까 남의 과 학술제는 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오지랖은 자기 몸을 고생시킨다고. 예.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쓰잘데기 없는 오지랖 때문에 몸 한 고생 했거든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어제 오랜만에 너무 푹 잤더니 목에 담 걸렸어요. 저도 지금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진짜 하루 반을 잠을 안 잔 상태로 하루 반을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술을 좀 먹고 나라 돌아가는 게 나 꼴이 아니지. 바로 술이 들어가지. 바로 수면제로 이제. 나라가 꼴이 아닌데 술이라도 먹어야지. 뭐 나라가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게 이제 공밖에 없더라고요. 돌아가는 게 지구만 돌아가고 있어. 지구. 제대로 되는 건 지구밖에 안. 제대로 돌아가는 거 지구밖에 없어. 지구만. 지구도 제대로 돌아가나 모르겠다. 소행성 안 나오나? 지금 제 인생도 그렇고 그냥 다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지금 방바닥이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자다가 보일러를 안 끄고 인생 참 인생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대신에 공은 둥글기 때문에 축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축구 리뷰는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될 텐데요. 네. 오늘의 순서는 박한식 해설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소개를 하나요? 물론 항상 이제 방송 내용은 제가 정하긴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제가 방송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일단은 에버튼과 웨스트햄 경기를 꼽았고요. EPL 리뷰를 꼽았는데요. 그리고 2부는 저희가 라리가랑 분데스리가를 같이 이제 다뤘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분데스리가는 딱히 눈에 띄는 재밌는 경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리가 한 주, 분데스리가 한 주 이렇게 격주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그게 수렴이 돼서 이제 이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와의 4-2 경기 그 경기를 이제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25인 선발 명단이 아니라 그 무슨 명단이라고 소집 명단 나왔죠. 그 이제 소집 명단을 보면서 지난 시리아전과 시리아 카타르 뭐 이란전 이런 경기들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슈틸리케 감독에게 바란다. 우리가 뭐라고 되는 것 마냥 한번 짓거려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 나라 국가대표팀 지난번에도 한번 2주 전, 지난 방송이었는지 지지난 방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때도 지난주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란전을 보고 나서 방송을 안 했거든요. 그쵸. 네, 지난주 저희가 지난주에도 아마 분노에 차서 네. 한 소리 했는데 아마 오늘도 좀 분노에 찬 한 소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둘 다 물을 마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에버턴과 웨스트햄 경기를 하기 전에 한번 EPL 경기 결과만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쵸. 제가 일단 이번 주에 본 경기는 에버튼전은 하이라이트로 봤지만 그것까지 치면 총 3경기가 있는데요. 전 썬더랜드 아스날전을 일단 봤고요. 네. 이 경기는 뭐 역시나 아스날이 4-1로 네. 썬더랜드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서 네. 가볍게 승리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첼시, 저희가 첼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첼시 사우스햄튼전을 봤는데, 이 경기는 저는 나름 재밌게 봤는데 골은 결국 첼시가 넣으면서 2대 0으로 첼시가 승리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세 경기를 봤나요? 네. 전 한 경기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에버튼인가요? 네, 그게 에버튼입니다. 아, 왜냐면은 그게... 제가 토요일에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나왔는데 토트넘 레스터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1대1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 한 골도 제가 알기로는 좀 일찍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 골이 들어가기도 전에 뻗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 골이 들어 술도 안 먹고 진짜 노 알코올로 요즘 이제 밤을 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논 알코올로 그렇게 뻗어버렸습니다. 아 도대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오늘 이제 보니까 스토크시티랑 스완지랑 해서 3대1로 스토크시티가 이겼더라고요. 요즘 스토크시티가 다시 이제 다크호스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원래 시즌 완전 극초반에 밑에 있던 팀 중에 아직도 밑에 있는 건 썬더랜드밖에 없고요. 썬더랜드는 오늘도 이번 주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원래 매일 계속 밑에 있던 웨스트햄과 스토크시티는 이제 슬슬 몸을 풀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제 밑에 지금 있는 팀들은 헐시티, 썬더랜드, 뭐 이 두 팀 그리고 번리 이렇게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썬더랜드 과연 언제 기어 나올 수 있을지. 작년 아스톤 빌라도 언제 이길 수 있을지 하다가 결국은 못 이기고 강등이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썬더랜드도 별 다르지 않을까. 다른 게 없지 않을까. 야누자이 거의 발 담그나요? 야누자이는 이제 임대 복귀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는 걸 아니면 썬더랜드로 다시 이제 이적을 하는 건 어떤가 싶은 정도. 모에스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하지만 부상. 하지만 모에스는 이제 곧 있으면 경질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이제 에버튼과 웨스트햄 경기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좀 심각하게 다룰 거는 뭔가요? 제일 놀라운 건 맨유가 또 비겼죠. 맨유가 또 비겼나요? 번리랑 또 비겼어요. 아 이번에 번리 골키퍼가 참 날라다녔다고 페이스북이랑 뭐 어디서든 난리 엄청나게 네, 말이 많죠. 날라다녔다고 난리를 치는데 일단은 번리 골키퍼가 아무리 날라다녔어도 질라탄, 포그바 뭐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한창 이제 맨유 팬들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경기 자체는 확실히 맨유가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봤을 때 네. 맨유가 확실히 주도를 했고 마타가 들어감으로써 확실히 공격 전개가 많이 풀어졌는데 일단 근데 왜 마타 선발이었나요? 선발이었습니다. 선발이었나요? 선발이었는데 빼고 루니를 넣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도대체 루니는 왜 넣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팬들이 제일 의문을 가지는 건 이제 그거 같아요. 미키타리언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나? 부상 중 아닌가요? 부상에서 복귀를 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최근 그런가요? 이번 경기 끝나고 기사를 봤을 때는 부상에서 이미 복귀를 했고 네. 훈련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급해졌나 봐요. 슈바인슈타이거가 그렇죠. 1군 등록을 했다죠. 1군 복귀를 했다고 드디어 이 무리뉴가 정신을 차리고 있죠. 펠라이니가 그럼 내려가나요? 내려가지 않을까요? 정신 좀 차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한 2라운드 잘하더니 이제 다시 브로콜리라니까요? 다시 이제 추우니까 다시 들어가서 땅으로 내가 봤을 때는 뿌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뿌염을 해야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그래서 슬슬 이제 검은물이 올라오더라고. 심지어 캐릭보다도 못해. 아이 캐릭은 잘하더라고요. 제가 뭐냐 컵대회 나온 거 맨시티 경기를 제가 그게 밤을 새다가 봤어요. 저는 그 경기를 라이브로 우연치 않게 의도치 않게 제가 오늘은 잘 수 있을까 안 해주던데 했어요? SBS에서 했어. SBS는구나. 저는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못 봤어요. SBS에서 했습니다. 아무튼 의도치 않게 보고 싶지 않았지만 멱살 잡고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봤는데 그 경기에서 캐릭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안정적으로 나왔고 그동안 이제 펠라이니를 썼는데 이번 그 컵대회 경기는 펠라이니를 안 썼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봐라 캐릭을 써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이번 경기였잖아요. 그쵸. 캐릭이 나왔나요? 캐릭은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 한참 욕먹을 거예요 아마. 한참 욕먹고 있을 것 같아요. 캐릭 왜 안 쓰냐고. 캐리건 아니었고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헬라인에도 안 나왔어요. 에레라랑 그리고 6번 포그바 그리고 포그바랑 에레라가 3선을 맡았어요. 포그바를 자꾸 3선을 쓰게 하네요. 이상한 게 자꾸 링가드를 선발로 쓰고 래시포드를 자꾸 윙으로 돌리는데 무리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미키타리안을 어떻게 쓰려고 그 비싼 돈을 데리고 비싼 돈을 주고 데리고 왔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왜 그랬는지 조금 의문이죠. 그냥 이제 질문을 던진 거 도대체 왜 안 쓰니? 아니 왜 안 쓰니가 아니야. 왜 데려왔니? 왜 안 쓰니도 아니야. 왜 데려왔어 도대체. 네. 링가드 자리에 분명히 미키타리안이 들어가면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링가드가 그 커뮤니티 실드. 그쵸. 그 레스터 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 전에서 한번 잘했죠. 그때 날라다녔죠. 그때 아무래도 반하지 않았나. 역시 첫 인상이 중요하다더니. 잘못 반해가지고 반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제 드립도 이제 반알이 돼가고 있고요. 무리뉴. 이러다 또 맨유에서 태업판도 한번 또 때려맞고 나가는 거 아니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과연 무리뉴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슈바인슈타이거가 올라오면 주동하는 거 아니야? 아니 형주도? 그럴 시간 없어. 테니스 보러 가야 돼. 그럴 시간 없어. 안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 일단은 우리가 왜 에버튼과 웨스트햄 그 많은 7팀 레스터 토트넘도 아니고 저희가 항상 다루지 않던 그 왜 에버튼을 다뤘을까? 첼시도 아니고 첼시는 솔직히 다루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다뤄가지고 또 다루고 싶 다루긴 그러면 이제 너무 네. 한쪽으로 쏠리는 방송이 되고 그리고 또 뭐 맨유도 아니고 맨유는 재미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스날도 아니고 맨시티도 아니고 왜 에버튼을 골랐냐? 에버튼이 그러셨죠? 요즘 분위기가 좋잖아요. 핫하죠.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금 에버튼이 순위가 네. 제가 알기로 4위권 안에 있을 4위권 안은 아닌데 일단은 6위까지는 제가 이제 7위가 맨유인가요? 6위가 에버튼이군요. 네, 6위가 에버튼이고 7위가 와퍼드고요. 네. 8위가 맨유네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6위권까지는 제가 알기로 승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6위권 그 다음에 이제 7위권부터 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1-2점 차이 나죠? 1-3점 차이 나는 걸로 아는데 잠시만요. 점수를 보고 오겠습니다. 1위 맨시티가 23점 그리고 3위까지 아스날 리버풀 23점 그리고 4위 첼시가 22점 토트넘이 이번에 비기면서 20점으로 내려왔죠. 그쵸. 그 다음에 토트넘하고 겨우 2점 차이 나는 에버턴이 18점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버턴이 잘 나가고 있는 있단 얘긴데요. 이번 시즌 동안 2패밖에 하지 않았죠. 벌리랑 또 어디랑 했었죠? 벌리랑 그 본머스 이상한 팀한테 좀 이상한 팀한테 좀 발목을 잡히긴 했는데요. 본머스 그래서 지금 순위가 이렇게 좋군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의 어떤 점이 도대체 이 정도로 벽살을 끌고 5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해서 저 자체도 이제 궁금해서 에버튼의 경기력이 어떻길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까 해서 이 경기를 고르게 됐습니다. 상대는 일단 웨스트햄이었어요. 그렇죠. 웨스트햄이 한동안 안 좋다가 선수들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서서히 돌아오기도 하고 파예랑 안토니오가 약간 멱살을 끌고 가고 있어요. 아직도 멱살을 끌고 가고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서로 이제 뭐라 해야 할까 서로 만난 거죠. 그렇죠. 에버튼도 시즌 완전 초반에는 무패 행진을 하면서 정말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 잡히면서 네. 이제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시기였고요. 네. 어떻게 보면 웨스트햄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맨체스터 시티랑 비기긴 했지만 그렇죠. 네. 이 두 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되는 분위기 속이었어요. 일단 네. 시작할 때 보면 감독을 두 명 다 비춰줬는데 쿠마는 약간 조금 고민이 많은 표정이었고 어떻게 보면 웨스트햄 감독은 약간 밝은 표정이었죠. 빌리치 감독이죠. 빌리치 감독은 약간 밝은 표정이었는데 네. 결국 경기 결과는 좀 심각한 네. 분위기. 경기 결과는 반대로 이루어졌죠. 반등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느냐 그렇죠. 그 싸움이었는데 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현재 시즌 프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환경 프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뭐라고 부르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걸 뭐라고 해야 되죠? 아, 배경. 배경. 배경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로 경기 보셔 볼까요? 네. 들어가도록 해보죠. 말이 안 나오네. 일단 두 팀 다 초반에는 팽팽했습니다. 두 팀 다 슈팅 수가 네. 비슷비슷한 걸 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 기록상은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지만 웨스트햄은 약간 저는 경기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느끼는 건 네. 확실한 원톱 공격수나 그 골을 결정해줄 공격수가 파에 말고 안토니오밖에 없지만 에버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루카쿠의 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루카쿠 같은 존재가 웨스트햄에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 발렌시아가 가면서 타겟형 네.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일단 없고 네. 앤디 캐롤이 지금 부상이죠. 네, 부상입니다. 앤디 캐롤까지 없으면서 그 가운데 세워놓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가운데에서 수비를 끌어줄 역할이 없다 보니까 뭔가 수비 라인을 다 붕괴시키긴 힘들고 그렇다고 네. 슈팅을 쏘면은 골키퍼한테 막히고 참 애매모호했던 게 웨스트햄인 것 같은데 에버튼은 확실하게 그 루카쿠라는 존재가 이번 경기 보니까 이번 경기가 아니라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경기는 못 봤지만 네. 이제 사람들이 올린 리뷰나 이제 기사 등을 봤을 때 루카쿠에 대한 좋은 얘기가 왜 올라오는지 이번 경기를 보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루카쿠를 보면은 엄청 비난했죠. 아 비난 그러니까 비난보다는 편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루카쿠라는 선수 자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몸이 있다만 하고 막 그 뭐라 해야 할까 천천적으로 타고난 피지컬이 있다고 이제 펜타키랑 똑같은 네 그렇게 이제 편견이었죠. 그러니까 편견이 있었죠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선입견을 요즘 들어서 이제 깨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선천적으로 피지컬이 큰 선수들은 어떤 느리다. 예, 루카쿠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선천적으로 피지컬이 타고난 빠른 선수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피지컬이 선천적으로 좋다고 이제 나온 선수들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발밑이 안 좋고 그냥 비벼주는 그런 선수로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루카쿠가 이번에 제가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자기가 수비수들의 시선을 다 끈 상태에서 패스를 이제 그 수비 뒷공간으로 넣어주는 그 바클리 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바클리 골은 둘째 치고 그 한번 이제 골키퍼한테 막히긴 했지만 케빈 미랄라스였나요 아마 그 뭐라 해야 되냐 케빈 미랄스였나요 한번 기회를 놓쳤던 그 찬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루카쿠가 만들어줬거든요. 그 찬스를 보고 아 루카쿠가 확실히 뭐라 해야 될까 축구 센스라던가 뭐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느낀 게 에버튼 초창기나 이제 작년 아마 네. 제가 지금 봤을 때 에버튼에 온 지 이제 3-4년 차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선수가 기복이 있었을 때는 약간 팀 전체와 이렇게 호흡이 약간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게 보였다면은 네. 이제는 확실하게 팀에 녹아든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에버튼 자체가 선수진이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 팀이잖아요. 계속 기존의 선수들을 이끌고 이렇게 계속 메시즌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네. 미랄라스, 바클리, 가레스베리 뭐 수비진은 조금 많이 바뀌어 있지만 뭐 그리고 또 지금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주류의 공격을 이루어가는 선수들끼리 이제 발이 합이 거의 3-4년 동안 맞아가면서 이 선수에 맞는 네. 이 선수의 입에 맞는 패스 이 선수에 맞는 그런 움직임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그냥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간을 창출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맛이 있는 패스가 오는지 움직임을 서로 알다 보니까 이 선수가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시즌 그 포텐이 터지는 거죠.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에버튼 경기를 보면서 하나 이제 조금 불안한 점이 있다면은 그 센터백 그러니까 포백에서 자꾸 잔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경기가 그 원래 윌리엄스 원래 센터백이 윌리엄스가 자기에카가 맞서야 되는 경기일 텐데 네. 이번 경기는 자기에카가 안 나오고 처음 들어온 선수였죠. 이름이 푸네스모리에 계신 건가? 그렇죠. 예, 푸네스모리 가 있었죠. 클래스 모릴은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떤 선수인지 잘 몰랐는데 확실히 발이나 그런 게 좀 느린 것 같은 선수 같아요. 네. 확실히 파에나 안토니오 같은 선수가 이렇게 밀고 들어갔을 때 따라가서 잡아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리 선수가 더 자꾸 공략을 당하면서 그쪽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윌리엄스는 피해가지만 모리한테는 적극적으로 들이밀더라고요. 특히 파에 선수가. 파에도 그렇고 안토니오도 그렇고 확실히 뭐라 해야 될까 좀 운이 없어서? 운이 없었다고 할까요? 운도 확실히 없었죠. 골로 들어갈 만한 찬스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웨스트햄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아쉬운 경기인 게 네. 루카쿠 같은 존재가 있어줬다면 수비의 시선을 끌어주면서 자기네들이 더 확실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슛을 찼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감 약간의 어떻게 해야 컨택 미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골키퍼한테 나중에 골키퍼 손끝에 걸리든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아쉬운 경기죠 웨스트햄 입장에서.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이 하나둘씩 이제 복귀를 하고 있잖아요 부상에서. 그렇죠. 아이유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경기가 그때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좀 풀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에서 선수들이 다 복귀를 하면은 페골리 선수 지금 아마 복귀해서 이번 경기 페골리 이번 경기 뛰었습니다. 페골리 네, 뛰었고 그래서 선수들이 다 복귀를 해야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다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를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삼선으로 그 누구냐 베리랑 가레스 베리랑 누구죠 그 친구 이름이 흑인인데 그 친구도 이 팀에 참 흑인이 많아요. 그래서 다 누군지 모르겠어. 게이에 맞아. 게이에 그 뭐냐 등짝에 가나라고 써 있어가지고 저도 그 이름이 가나 선수인가라고 생각하니까 알고 보니까 풀네임에 가나가 있어서 그걸 쓴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게이에 선수 잘하던데요? 네 게이에 선수가 뭐라 할까 활동량도 많고 커팅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그 칸테 네, 스타일의 플레이어들이 생각보다 EPL에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다 흑인이죠 일단. 네 일단 다 흑인이죠. 에버튼 같은 경우도 흑인이 많아가지고 그 네이밍이 좀 헷갈려요. 네 그 저기 누구야 윌리엄스 흑인이죠 저기 누구야. 아까 말한 모리 선수도. 모리 프네스 모리랑 볼라시에 네. 또 루카쿠 뭐 다 흑인이라서 좀 에버튼 같은 경우가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공격진에 볼라시에랑 루카쿠는 진짜 헷갈려요. 네. 둘 다 키도 크고 피지컬도 너무 좋아가지고 등번호를 보지 않은 이상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볼라시에 선수가 이 선수도 확실히 물이 올랐어요. 물이 올랐더라고. 네, 볼라시에가 과거 이제 스토크 시티가 아니라 크리스탈 팰리스죠. 크리스탈 팰리스 시절에는 약간 이기적인 그러니까 자기 일단 개인 기술이 좋고. 스피드도 좋고 돌파하는 것도 좋은데 가끔 경기가 안 풀리는 날이 왜 그런가 보면은 볼라시에가 혼자 풀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일단은 최전방에 루카쿠라는 걸출한 선수가 있다 보니까 볼라시에가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건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물론 지난 그 벌리전이었죠. 벌리전이었나요? 졌던 경기가 최근에 그쵸. 졌던 경기가 그 경기 골이 들어가서 다행이지만 그 골 장면도 보면은 루카쿠랑 겹치긴 했죠. 네. 그래서 골이 들어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게 겹쳐서 안 들어갔다면은 몇 개나 먹었을 것 같은 그런 장면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장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볼라시에 같은 많이 줄어들고 네. 확실히 루카쿠라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그의 크로스 능력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다 거. 보니까 볼라시에가 그리고 애시당초 이제 지금은 물론 골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쵸. 골이 없는데 어시스트만 5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볼라시에가 골 욕심이 있다 보니까 루카쿠가 이제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를 하기도 편하고 왜냐하면은 계속 중원에 선수들이 있으니까 바클리라든가 볼라시에 뭐 케빈 미랄라스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루카쿠가 측면으로 빠지기도 수월하고 예 네, 그렇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볼라시에 말고도 이번 경기 얘기할 만한 선수는 이제 바클리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살아났다는 거. 이번 시즌 11경기 중 10경기 죽수다가 네. 드디어 이번 한 경기 살아나면서 다시 재조명을 좀 받고 있는데 바클리가 이번 시즌 되기 전에 이제 오퍼가 많이 왔잖아요. 어, 맨유라던가 첼시에서도 옛날에 이제 워낙 매 시즌마다 끝나거나 아니면 겨울 이적 시장 중간마다 항상 오퍼가 많았던 선수가 바클리 선수인데, 바클리, 뭐 스톤스, 루카쿠. 그쵸. 에버튼은 항상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빠져나갈 위기에 있는 선수들이. 그쵸. 항상 이적 시장이 제일 위기예요. 시즌 중보다 이적 시장이 항상 위기인 팀이 에버튼이긴 한데. 그렇죠. 예, 아무튼 지켜냈습니다. 지켜냈는데 이번 시즌, 이번 유로도 못 나갔죠. 아마 부상이었나 그래서 유로를 발탁이 안 돼서 못 나갔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 네, 유로는 못 나갔는데. 못 나갔는데 나갔어도 욕만 먹었지. 욕만 먹었겠죠. 네. 근데 안 나가는 게 오히려 잉글랜드 선수들한테는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 네. 그런데 어쨌든 박클리 선수가 시즌에 돌입하고 나서는 그 특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약간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박클리 선수 장점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전방을 바라보는 볼터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볼을 상대 진영 쪽으로 볼을 뭐랄까 볼 트래핑을 상대 진영 쪽으로 해놓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연결되는 동작, 뭐 패스, 공격적인 패스라든가 공격적인 슈팅이라든가 드리블이라든가가 남들보다 한 템포가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다음 동작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장점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그 모습이 아예 안 보였었죠. 그쵸.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장면이 한 종종 나오더라고. 한 5-6번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박클리 선수가 슈팅의 기회가 많았고, 슈팅도 이번 경기 좀 많이 때렸어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많이 때렸고. 네. 근데 이제 골키퍼가 몇 번 막았고, 예, 수비 블럭도 몇 번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 말고도 일단 골은 넣었으니까, 골을 넣었으니까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다시 예전의 바클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클리 선수가 돌아와준다면 확실하게 루카쿠 선수의 부담이 좀 줄겠죠. 중원에서 혼자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더 줄 것 같아요. 바로 뒤에서 바클리 선수가 제대로만 받쳐준다면, 그전 시드니처럼 제대로만 받쳐준다면, 그리고 볼라시의 선수도 있고 미라 선수도 득점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에버튼 이번 시즌도 무서운 돌풍을 일으킬 것 같아요. 작년에 네, 작년에 좀 힘들어서 마르티네스 감독이 경질되면서 쿠만 감독이 온 거니까, 네, 한번 항상 에버튼은 감독이 바뀔 때마다 시즌 그 첫 시즌 항상 성적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버튼이 2년 전처럼 네, 그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따낼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출전권만 따내고 올라가진 못했나요?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그렇죠? 하죠. 그렇죠. 이제 4개월에 못 봤어요. 그 리그 조별에서 저도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군대 있을 땐가? 그렇죠. 그래서 못 봤구나. 네. 화이팅. 60만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나라도 안 굴러가는데. 나라가 안 굴러가서 군대가 더 좋지 않을까. 의경이 이제 난리 났죠. 그쵸. 의경이 제일 바빠. 의경이 난리 났죠. 다음에 한번 정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축구도 정치지 뭐. 뭐 우리 한번 피파 안판티노 회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새끼도 나쁜 새끼야. 정몽주 회장의 그 아저씨도 나쁜 아저씨고 다 나쁜 AFC 새끼야. AFC 부회장 한번 다 나쁜 아저씨들이야. 블레터 회장. 그 아저씨는 메이드 하지 마. 그 아저씨는 감옥 안 가나요? 재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재판 받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첼시를 사랑하는 팬 첼시 좀만 언급하자면 아자르 선수가 3경기 연속 골. 결국 언급을 하는군요. 해야죠. 첼시는 언급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팀. 블루스. 그 첼시가 확실히 유니폼 색깔이 이뻐. 유니폼은 좀 별로야 이번 거. 이번 거? 요코하마 타이어 들어오고 나선 별로야. 맞아. 색깔이 이쁘단 얘기지 내. 색깔. 그쵸. 그 항상 그 색깔은 파랑, 진한 파랑도 아니면서 그 엄청 연하지도 않으면서 밝은 파랑. 그쵸. 네, 밝은 파랑. 그 이렇게 그 스포이드를 어차피 그 색깔이면 항상 이걸 이렇게 옮기면 되니까. 어쨌든 네. 저는 좀 약간 근데 사우샘센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골이 안 들어갔다는 거. 오스틴 선수 확실히. 쉐인 선수가 두 경기 전인가 부상을 네. 당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지난 경기도 골이 안 들어갔는데 이번 경기도 골이 안 들어갔어요. 쉐인 선수의 부재가 스토크시티한테 악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타가 지금 또 골을 넣었어요. 그쵸. 몇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죠? 3경기 연속 3-4경기일 것 같은데 네. 공격 포인트도 아니라 골이죠. 걸로 알고 있는데 골이에요 골. 네 코스타가 확실히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지난 시즌 갱스타에서 이번 시즌 코블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 너무 지난 시즌은 확실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팀이 안 풀리니까 안 그래도 다혈질인 애가 얼마나 화가 났을 거야 그게.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이제 난리를 쳤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코스타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아자르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유일하게 축구 보면서 행복한 거는 첼시를 보는 겁니다. 네, 요즘 삶이 불행해서 오늘 방송이 전체적으로 우울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삶이 우울해가지고 지금 이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도 우울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저지적인데 뭐. 집중도 안 되고 뭘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제 삶에 마비가 왔어요. 밤만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시험 끝났겠죠? 시험 끝났으니까 마음껏 노시고 편하게 주무시고 편하게 쉬세요. 저희는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저희 너무 많아요. 저희는 쉴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전에도 녹음하다 말고 제가 잠시 멍 때렸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전에 와가지고 예. 잠시 양해를 구하기 이번 아무래도 이번 방송이 이번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 시기적으로도 힘들어. 이번 주 방송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부, 2부, 3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준비도 안 해. 서로 집중도 못 하고 있어. 아, 괜찮아. 그리고 뭐냐 나라 골도 지금 아무래도 시국적으로 안 돼. 잘 안 맞죠. 네. 저희도 시국선언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아직 라스트 네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EPL 얘기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만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분데스를 집어드리고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리뷰를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